6.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저음하여 민주권거 청년 조체사상연구소저가 최근에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압박 서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